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그만아 울었던가요.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길이라면 이 자식의 살을 베어서 다리를 놔드리고 뼈를 깎아서 지팡이를 만들어 드리련만 어머니의 세월을 헤아리지 못한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. 내일일까 모레일까 기다린 것이 30년 세월 고향 잃은 이 신세를 서러워하며 그나마 울었던가요.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